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예, 네, 날씨 네. 엄청 춥죠, 이 대표? 네,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은 못하고 자동차 타고, 차 타고 왔는데요. 오늘도? 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어저께 네. 저녁에, 어제는 네. 진짜 실시간으로 저녁에는 네. 실시간으로 추워지던데요. 밤에? 네, 밤에. 네. 중간에 이제 빵 사러 잠깐 나갔더니 네. 춥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있다 또 나갔더니 내가 얼어 죽겠고, 네. 저녁 때 됐더니 거의 장난 아니던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4월 달에 눈이 와서, 작년에요? 네, 이번이 꽃샘 추위가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에서는 약간 한 번도 있지 않을까. 4월 달에 눈이 왔어요? 네네. 작년 4월 달에 눈이 와서 특이하다라고 그랬죠. 아, 나라가 좀 네.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말이야.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시장도 날씨 따라가나요? 네. 시장도 거의 뭐 날씨하고 네. 제가 이제 항상 날씨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추웠더니 추우면 네. 집에 앉아갖고 매도한다 라는 네. 얘기를 네. 예전부터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지금 글쎄요. 시장이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네. 지금 뭐 코스닥도 이제 거의 뭐 내리고 있고 코스닥이 네. 좀 더 심하게 내리고 있죠. 코스피도 조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침 방송부터 네. 말을 심하게 했나 봐요, 내가요. 네, 왜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죠. 네네. 왜냐면 이벤트가 끝나갔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고 이벤트가 끝나간 건 이제 조심히 그 차익 실현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설날 직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하여튼 건설주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건설주 뭐 새롭게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네? 후속 작업 어떨지 모르겠죠. 하여튼 건설 뭐 수주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얘기했던 거죠. 이번에 애플워치는 핵심은 결국 헬스케어다. 그래서 헬스케어 오늘은 어저께는 거기다가 약간 심했죠. 모 신문 언론에서 신문도 아니야 모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차기 먹거리 중에 하나가 뭐 그 인피니트를 얘기 잠깐 하고 그래서 네.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다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런 관련주들이 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훅 흘러내리면서 지금 오늘 살아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성환 대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거 보면 딱 시청 상위 주식이 살아있어요. 지금요. 네? 시청 상위 주식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요. 한국전력 뭐 0.5% 마이너스 이거 살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시기적 특성. 그리고 또 내일 모레면 또 그거잖아요. 우리 금통이 열리죠. 네.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저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했던 옵션 만기. 뭐, 그래서, 이번에 3월이니까 선물 옵션 다 동시 만기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약간 좀 뭔가 좀 변하고 있는 느낌. 그런 거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번에 3월 15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적어 나잖아요. 주총. 네. 그래서 주총에 관련해서 또 뭔 얘기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여튼 시장이 오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로 뭐라고 딱 표현을 못 하지만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원 대표는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본대로 그 말씀 뭐 주셨듯이 어떤 이벤트에 대한 완료에 대한 쪽도 네. 있겠지만. 네. 외국인 그 시장에서의 일단은 그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한번 언급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하는 아, 미국 얘기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네. 네. 미국이 됐던. 네. 그러니까 국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만에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바로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에 대한 트라우마? 네. 이것이 이제 다시 재현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한번 우리가 이제 독일 시장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ECB 국채 매입이 시작된 이제 그 유럽이죠. 그 네.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조정 자체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독일이에요? 예, 이게 독일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독일은 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월봉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뭐 신고가 경신이. 아, 그 주식 적었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주식으로만 적었네. 뭐요? 이 대표가 좋아하는. 우리 이 대표 얘기할 때마다 장모님 생각나는 바로 그 주식. 내추럴 엔드텍. 내추럴 엔드텍 주가는 똑같네? 네. 그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정에 대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네. 이런 모습에 대한 쪽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다우도 살짝 돌파했다 다시 주저앉은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선진 시장 자금에 대한 흐름이 네. 미국에서 일단 유럽 쪽으로 갔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고 한국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시는 건 MSCI 한국 지수에 네. 대한 쪽인데 여전히 조정받고 박스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그러니까 이머징에서의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과거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던가에 대한 쪽을 이제 볼 텐데요. 미국이야? 예, 아, 우리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2004년도, 7년도 이런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2004년도에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월봉으로 이제 4개짜리, 5개짜리 은봉. 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사실 월봉에서 보면은 지나가 올라가면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죠 그죠? 이때 아마 엔화가 먼저 금리를 올렸고요. 이렇게 작살이 났었고 일본 쪽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 올릴 때 보게 되면은 이때입니다. 금리 올릴 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살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살에 대한 기억 추억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건 뭐냐면 볼 정신 없어.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네. 시장이 자금 유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시장에서 외국인 뭐 미국계 자금에 대한 강력한 유입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조정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우려감으로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조정에 대한 흐름은 네.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크게 반영돼야 여기 크게 반영돼야 1900. 얼마예요, 그게? 1900. 아, 근데 크게 반영. 말씀 들어보면 네. 엄청 겁날 것 같은데 네. 결론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네. 그래도 워낙 겁주는 그래프를 많이 보여.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 그 기억 때문에. 네. 옛날 기억 때문에 지금도 기관도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코스피잖아요. 네. 코스닥도 당연히 이제 코스닥은 변동성을 좀 더 확대하고 있죠. 네. 코스닥 변동성 더 확대하고 있는데 네. 옛날에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옛날 그 트라우마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04년 트라우마.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10년 전에 기억 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그럼 언제 반등할 거냐 단기적으로 일단은 네. FOMC라고 보고 있는데요. 17일? 17일. 네, 다음 주. 이게 뭐냐면은. 비페이션트라는 문구는 분명 삭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유두리를 주기 위해서. 일단 지표 잘 나왔죠. 일본말 하시네 갑자기. 여유. 유동 전체적인 네. 유두리 말고 뭐라 그러지? 유두리 모르지 말고 그거, 예. 융통성을 융통성. 주기 위해서 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네. 지금 그 비페이션트라는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 비페이션트가 삭제된다고 해서 곧바로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다라는 네. 거. 네. 막 그런 어떤 상당히 이제 도비시한 멘트를 날려서 네. 달러 강세를 누르려는 도비시란 건 뭐야? 비둘기파적 비둘기파적인 네. 그런 이제 오늘 일본말도 쓰시고 영어도 쓰시고 난 글로벌하잖아 글로벌 나는 이제 주거지를 영등포로 옮기려고 왜요? 그 영등포 사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 우리 동네 글로벌해요 네.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네. 많이 살고 네. 조선족도 살고 글로벌하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엔 네. 이성훈 대표 살고 있는 그 동네도 네. 중국분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게 블록에 따라 달라요. 아, 그래요?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이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깊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어쨌든 17일 이후에는 그런 네. 멘트, 도비시안 멘트와 함께 더불어서 네. 왜냐하면 아디다스, 코카콜라, 뭐 HP 다 작살났잖아요, 실적이. HP가 뭐예요? HP. 아, HP. 네, 휴대패커드, 네. 그다음에 코카콜라 전부 다 작살났기 때문에 네. 아마 달러 강세를 좀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작용이 될 거고 네. 이번 달러 강세에 대한 쪽은 지나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짧게 질문했는데 네. 진지하게 워낙 많이 해서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 죽자고 다녔나요? 그런 아니 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네.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을 뿐인데요. 너무 네.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저는 그렇게 뭐 차트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네.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수급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명확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주식이란 건 반 맞으면 다행이잖아요. 네. 맞출 수가 없는 게 아닌데요. 제가 보는 수급은요. 외국인에서 저도 이성훈 대표 말에 동의하는 거 하나가 미국 사람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럽 주식을 사야 된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돈이요. 네. 근데 유럽은 물론 유럽만 사는 것도 있지만 유럽 사는 김에 인터내셔널 사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많은 게 인터내셔널 펀드거든요. 근데 그중에 일부가 또 이머징도 들어있죠. 인터내셔널이니까. 전 세계에 이만한 거가 한국, 이만한 게 이제 이머징 구조에 이만한 게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좋아졌다. 유럽이. 정말 좋아진다. 아, 돈의 힘이건 뭐, 그 논쟁 있잖아. 닭이냐, 계란이냐, 먼저지만요. 정말 유럽이 경기가 좋아졌어. 드라기 말대로 됐건, 누구 말대로 정말 좋아졌어. 그럼 유럽이 좋아지면 우리 상처를 질문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 다 사실 수 있어요. 유럽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좋아질 날은 어디 같아요? 유럽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나라야? 예. 네. 제일 먼저 좋아지는 나라를 얘기하시는 나라. 거예요. 딱 찍으면. 제일 좋아지는 나라? 네. 독일이잖아요. 예? 네? 독일이잖아요. 아니, 질문 정리하면, 유럽 제외하고,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중국. 네. 중국? 땡이죠. 왜? 땡. 예. 네. 아프리카? 땡이죠. 왜? 유럽이 좋아진다 생각하시면요, 볼 거 네. 하나도 없고요. 블랙락에서 운영한 ETF 중에 인도 걸 사세요. 왜? 인도는, 인도에서 차지하는 경제에서 유럽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요? 예, 진짜로. 따지지 말고, 진짜예요. 네. 예, 유럽의 수출 비중이 절대다지고. 왜냐면 인도는 예전부터 이제 영인도 뭐 해갖고요. 서인도 해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다 보니 공장이 다 유럽 베이스가 다 인도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인도, 그 EU에 속해 있지만 터키도 좋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를 사셔야 돼, 인도. 근데 문제는 인도만 살려니까 인도는 또 이머징에 속해 있잖아요. 또 이머징 들어서 쿠션까지 돌아서 한국도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우리 첫 달 주식 얘기했지만 펀더멘틀이 없다 없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뭐 어찌됐건 성장성이건 뉴스건 말은 떠돌지만 딱 펀더멘탈을 보면 펀더멘탈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조정 급하게 받아요. 그러면 건설 주원은 많이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헬스케어도 많이 빠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뭐 그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는 것들 많잖아요. 잘 나가다 확 빠지죠 오늘요.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데. 그럼 어디야?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는 그 기업 자체가요. 그 네.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뭐 다릅니다. 지금 이제 그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절대적인 기준에서 놓고 보게 되면. 네. GDP 대비해서 EU 수출액 비율에 네. 대한 쪽은 싱가포르 일단 12.4%.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이네요. 8.4%. 태국이 네. 8%.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5.2%. 한국이 의외로 EU 수출 비중이 높네요. 네. 이게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난 모르죠. 네. 네. 어쨌든 이 기준. 네. 에, 약간 개념 틀립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제조업이 그렇고 이제 사람의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거 해서 절대 다가 인도야. 인도는 유럽이 잘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요. 뭐 애플이나 이런 것도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일단 손님 모셨으니까요. 네. 손님 모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돌 축구입니다. 박정도 돌아오는데 말이야. 네네. 박정도 돌아오는데, 우리 떠났던 주식도 없는가 대자리 또 와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또 30년 기다리면 오긴 올 텐데 말이죠. 네네. 오늘 시장에 관해서 이슈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좀 얘기하겠는데요. 누가 뭐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재밌는 거는 애플 이벤트 보자마자 각자의 소감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애플 이벤트. 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네. 비디오를 하나,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애플 이벤트 비디오인데요. 아, 우리 스튜디오 옮기면 소리 좀 나나, 이제? 소리가 좀 날려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이벤트에 대한 쪽, 그러니까 네. 팀쿡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댄이는 누구야? 아,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거죠. 사람 이름이요? 다이얼 돌리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런가? 네.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인 예쁘네. 아, 예쁘지 않아? 예쁘니까 예쁘다 그래도 웃어. 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이 네모란 말이에요. 네. 네모.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 워치 에디션이 뭐 세 가지 모델로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저도 딱 그 예전부터 설마 애플 워치가 그냥 이 모양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새로운 기대를 했었거든요. 다른 네. 모양으로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네. 보게 되면 애플 워치 에디션이 세 가지죠.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지금 스포츠. 네. 스포츠 에디션 있고 네. 쭉 넘기면은 또 이제 스포츠 에디션에다가 애플 그냥 워치, 네네. 그죠? 네. 워치 버전 있고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워치 에디션, 애플 워치, 네. 워치 에디션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이게 제일 비싼 거죠. 네. 워치 에디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만불 가까이 하는 거. 네. 그리고 사이즈는 두 개, 네. 큰 거, 작은 거 네.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애플 워치에 대한 쪽이 공개되고 나서 네. 얘기는 뭐냐면 네.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하이투자증권? 네. 네. 실망이다. 네. 실망이다. 네. 실망이다. 애플워치 안 팔릴 것 같다. 네. 오히려 네. 애플워치가 안 팔리고 네. 저게도 잘 팔릴 것 같다. 삼성. 삼성 갤럭시 S6가 오히려 더 잘 팔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애플워치 공개와 휴대폰 산업의 영향이 돼갖고 네. 판매량이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이 부족하다. 도대체 애플워치가 도대체 뭐 달라졌냐. 차라리 어베이는 네. LG전자 어베이는 둥그렇기라도 하지. 네. 화면이 둥그렇기라도 하고 뭐 그렇게라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애플 워치로 인한 부품 공급 사이클 수 사슬의 수에는 예상보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애플 워치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예상치, 네. 판매량은 시장 예상치는 그래도 상회는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위스퍼 넘버, 시장에서 기대했지는 어떤 대박. 네. 그거는 좀 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갤럭시 S6 출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다른 얘기도 있죠. 사람마다 다 네. 틀리니까. 네네. 아 모르겠어요. 그 저기 그 뭐 아무도 모르죠. 네네.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네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에 또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면 네. CNBC에서 했던 거 네네. 그죠? 네. 이게 그 항목인데 네. 이거 항목을 눌러야겠죠. 네. 그죠? 뭐, 나 쉬어로 누를까요? 네. 아, 산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산다고 했을 때, 네. 아직 아니다.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사겠다는 게 37%,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거는. 아, 그거는 이제. 37%. 그거는 이거죠. 네. 그거는 지금 저거죠. Do you consider yourself an Apple loyalist 잖아요? 네. 너, 이거, 너 애플 빠니. 빠니. 그쵸. 그러니까 37%의 네. 3만 명이 지금 했는데, 이 3만 명은 미국 사람이 절대 다수지만, 미국 사람도 있고, 지금 누른 이승원 대표도 있고요. 37%가 나는 빠야 얘기한 거예요. 그 42%는 아니다. 나는 이거 꼭 그렇진 않은데 적어도 섞어서 산다. 섞어서 산다. 네, 섞어서 산다. 밑에 거를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네, 그러니까 산다라고 79%는 했어요. 산단 네. 얘기예요. 그 애플 제품을.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밑에 거는 애플 워치 살 거냐? 에서는 네. 안 사겠다라는 게 지금 절반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48%가 안 산다고 네. 37%가 산다가 돼갖고 이거는 대부분 비슷해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349불이 이제 기본형인데요. 비싸냐 싸냐? 그랬더니 340 비싸 보인다는 게 한 절반. 그죠? 48% 정도 나오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아니다가 40% 정도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 너는 그럼 그 중에서 어떻게 제일 좋으니? 네, 물어봤더니요. 저만 하더라도 사면 스포츠를 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모델이 한 600불에서 800불, 뭐 1000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1%. 그죠? 600불이 너무 비싸다. 아니, 모르죠. 그리고 애플 워치는 기본형인데 17%. 이거는 그 좋아 보이는 거야. 역시 우리 선조들은 네. 뭔가 역시 그 세상을 앞서는 왜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요? 쓸데없이 비싼 거를 네. 갖다 표현할 때 금태 둘렀냐 하셨는데 애플 워치가 네. 금태를 둘렀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네. 이제 저거죠. 그 선호도 그러니까 사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멋있어 보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 질문이겠고요. 그 다음 거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그 지금 오늘 그 개나소나 그렇지만 네. 여기저기서 설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다음 설문을 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보여주면 이제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보면, 제 화면이요. 제가 보면, 사겠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9,300명. 이거 보니까 또 애플바들이 많이 했겠죠. 예? 거기는 일단 사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가 애플바들 사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애플바 중심이란 거야. 그, 네. 좀 쉽게, 애플 로열티가 있는 놈이죠. 62% 사겠다 하고, 37% 안 사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엔 엄청 종류가 많아요. 네. 이게 뭐냐면, 38mm, 40mm 나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스포츠, 블랙 이런 거 딱 전 살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블랙 있고, 뭐 있는데, 이거 딱 찍어보면 또 나오죠. 딱 찍어보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애플바니까 좀 비싼 걸 사겠죠. 많이 나온 거가. 재미난 거가. 399불짜리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케이스에서 블랙, 검은 거. 그리고 저 밑에, 아래 것 중에서는 1000불짜리. 예? 1000불짜리의 스포츠 모델의 블랙, 요거. 블랙 스테인레스 요거 있잖아요. 사실, 이거, 1099불짜리. 저 누가 사지면 딱 1100불짜리 사고, 저번에 사라면 600불짜리 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서로되게 다 다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얘기 나왔던 대로, 지금 사람마다 다르죠. 국내 기한도 있고, 외국계 있는데요. 외국도 완전히 갈려져 있어요. 어떤 놈 제일 심하게 오는 얘기하는 게 누구지 알아요? 누굽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올해 한 해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적 얼마 팔면 10억 대를 팔 거라는 거예요. 예. 네. 뭐, A 하는 거니까, 다, 그냥 나름 애널리스트야, 걔도. 네. 그러니까, 그런 애도 있고, 이성훈 대표 말대로, 에잉, 누가 사? 뭐, 이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네. 그니까, 이거 다, 각자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간에, 어라운스먼트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러면 헬스가 갈려져 이런 쪽으로 좀 밀렸거든요. 그런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오늘도 올랐다 떨어진 거가 뭐냐면, 그래서 좀 살아있는 거가 뭐냐, 뭐 살아있냐면,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게 많이 팔리고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 많이 나올 거다. 웨어러블 기기가 전체 6배가 팔린다는 거잖아요, 올해요.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349불 너무 비싼데, 누가 30불짜리 좋은 게 있어. 팔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폰 6는 자기 파괴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제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동안의 주장했던 4인치대에 대한 쪽에서 5인치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5인치 이상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나왔고, 5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에서 좋은 건 뭐냐면은 저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애플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좋아졌던 이유는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에 중국 시장하고 마케팅 안 하다가 중국 차이나 모바일하고 이제 마케팅 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효과를 제거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팔렸느냐에 대한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그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워치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롭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기능에서도 뭐 그냥 심박 기능 이거 내가 만보기하고 뭐가 다른 건데?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만보기하고 뭐가 다른 건데? 맞아요. 그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썩 뭐 당뇨 체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피부를 통해서 어떤 뭐 심전도 체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헬스케어 기능에 대한 쪽을 강화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좀 불과하다라는 그렇죠. 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을 때 그래서 오늘 세상을 바뀔 거 그러면 그거 하는 거가 중요한 거 중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다산 네트워크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똥줄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죠. 시스코 있죠, 시스코. 네. 시스코도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시스코를 비롯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성훈 대표가 여러분에게 뭐 엔텔스가 됐건 다산이 됐건 또 뭐 있어. 오이. 파이오링크 뭐, 오이소. 파이오링크 오이소. 하여튼 그런 것들에 중국 미국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통신하는 거고 결국은 IoT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잖아. 결국은 이거가 집안에 뭐라 그래? 집안에 그 3리터에서 엿길게 500개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어제 캐스터가 아니 아닙니다. 계속하시죠. 네. 집안에 엿길게 500개라는 거잖아요. 500개. 네네. 그거에 웨어러블 기기의 어떤 기폭제가 된다. 이번에 이 애플 기기 이게 막 무슨 누가 차가 안 차고서 전화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에 되면서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사물인터넷에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거기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장 우리 자꾸 우리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 영상 우리 있을 텐데. 차고로 여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차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차고를 자동문 여는 사람은 고급 단독주택 외국은 없어요. 그리고 빌라들 있죠. 고급 빌라들 있는데 뭐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외국은 없어요. 없어. 우리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플워치로 내가 지나가는 뚜껑을 쭉 열고 갔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면 사물인터넷을 볼 수도 있고 나 언젠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열 수도 있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지난번 LG 얼벤에서 보여줬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되니 어쩌는 데니까 잘 안 되고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시각을 꼭 우리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는 안 그랬지만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올해 지금 갤럭시 S6가 대박 날 거라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작년 S5 때는 안 그랬냐 이거죠. 우린 냉장에 얘기했지만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박 날 거라 그랬거든요. 초기 판매 사상 최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애플은 엄청 갔어요. 에? 그리고 애플 아이폰 6 저는 뭐 쭉쭉 많이 팔릴 거라고 미국에서 얘기한다 그랬던데 그건 심지어는 이성훈 대표, 뭐,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 해서, 이거 누가 묻어갔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각이 아니라, 시간 갈리잖아요. 우리 시각이 갈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마찬가지죠. 된다, 안 될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합의는 웨어러빌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쪽으로 엄청 확산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면 되겠다. 기계가 안 팔리고 팔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아이폰 6의 부품주가 된지 안 된지는 몰라. 다른 얘기고 중요한 것은 더 누구나 확신을 가지고 쓰는 건 사물인터넷 쪽이다 이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좀 시장을 보는데 편하겠다. 리스크가 적을 것 같다. 맞잖아요. 네. 누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 6에 들어간 부품이 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막 샀다가 막상 뚜껑 열렸더니 1년 지났더니 매형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애플의 무슨 노트북인가 뭐 하나가 만불짜리 팔았다가 안 됐잖아요. 내가 스마트워치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을 보게 되면. 영상 보이죠. 뭐예요 이게? 이거 보고서 아 이거 스마트워치 안 사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IA 키인데 네.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 어, BMW. 네, 이렇게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니까 BMW에서 이런 걸 만들면 네.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키를 만드는 거예요. 네. 안에 디스플레이 키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넣고 네. 거기서 뭐 얼마 남았다, 뭐 주행 얼마 거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해 주는 거죠. 이런 걸 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로. 키에서. 그러면 굳이 스마트워치 나같이 저같이 만약에 스마트워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네. 이런 키 만약에 이제 여기 물론 이제 BMW에서만 지금 이건 된 거지만 아니 삼성 그 현대도 나오지만 다른 데도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쪽이 경쟁 요인은 이 스마트 키를 만드는 회사들이 올해 스마트 그 워치에 대한 확산을 저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번에 팀 쿡이 스마트워치가 네. 앞으로 자동차 열쇠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능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엇나갈 수도 있다. 이걸 보고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게 하여튼 네. 그게 돼서 중요한 거는 그것도 일종의 스마트 네. 웨어러블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지금 스마트 워치 보여주신 것도. 네. 그래서 그게 우리 6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면 그것도 뭔가 왔다 갔다 통신하고 거기서 하나 더 붙이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BMW 스마트 키에서 네. 거기다 심장 박동수 하는 기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거 해갖고 그게 내가 애플에 연결하고 구글에 연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소중한 심장 막동수가 병원에 가면 와이파로 되건 어디가 되건 통신이 내려와서 그거를 또 하면 그거 내 소중한 심장 막동수 보안이 생명이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럼 보안이 보안 관련주 그런 거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크게 크게 시각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뭐 논란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보죠. 저기 우리 지난번에 보면은요, 한국개발연구원이요, 주택가격 네. 조정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제 조선비즈에서는 좀 다른 내용에 대한 쪽이 나왔는데. 네, 좀 무슨 얘기, 난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오늘 조선비즈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아마 요거를 한번 두 가지 뉴스를 다 보셔야지만 이게 사실은. 네. 하나만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너무 치우쳤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네.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쪽을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있나요? 네. 다음 뉴스를 볼 텐데. 네.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뉴스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뜨거운 부동산 거품, 그러니까 조선비즈의 내용인데요. 지금 네. 부동산 거품이 네. 9년 전과는 다르다라는 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요? 예, 조선비즈에 대한 내용인데 네. 9년 전과는 거품이 다르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거래량에 대한 증가를 이제 그 증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거래량에 대한 쪽이 증가한다. 그리고 네. 전세 가격에 대한 쪽이 많이 올랐다. 2006년 당시하고는 네. 그 2006년에는 투자 수요가 이끌었더라면 네. 지금 수요에 대한 쪽은 이제 실제적으로 전세 난을 못 이겨서 어차피 네. 차이 안 나니 네. 은행에다가 내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집 사고 만다라는 네. 수요에 대한 쪽이 더 커졌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실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과 임대시장 안정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선에서는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반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2-3년 뒤에 큰 조정이 올 거다. 네. 집값에 대한 조정이 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 대한 사례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 대한 쪽이 일본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고 네. 있다. 그러니까 네. 부양비라는 건 뭐냐면 네. 부양에 대한 인구 그러니까 네. 15세에서 65세 15세 미만의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실질적 경제소득에 대한 쪽이 쉽지 않다라는 거 해서 그렇죠. 15세 미만과 65세 인구에 대한 쪽을 나눈 겁니다. 네. 그 경제활동 인구로 네. 나눈 거를 읽었는데 그 부양비가 감소하는 시점에 대한 쪽에서부터 일본 이 감소되기 정점이 지나기 직전에서부터 지금 일본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네.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팔라지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 가격 하락폭에 대한 쪽이 빨라졌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에 와 있나라는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 부양비에 대한 쪽이 지금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감소, 올해부터 감소하거든요. 네. 올해부터 감소하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주택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다가, 네. 이 2016년 하반기부터, 17년부터 예. 이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 보고서 얘기야? 한국경제연, KDI. KDI요? KDI 보고서. 나라 것인데. 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라 건데. 나라 건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보고서 나왔다는 거. 네. 지금 이게 좀 이런 보고서가 나와도 사실 이제 잘 이슈가 안 되는데 네. 이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 또 분양 물량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2017년도 이게 진짜 이제 입주할 때가 되게 되면 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지금 보를 하고 그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네. 입주 시기인가? 예상 지금 분양 물량입니다. 분양 물량. 네. 입주 물량이 아니고 분양 물량. 네. 분양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 후년 2017년도부터 이제 입주가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빠르면 2016년 말. 네. 이렇게 이제 입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네. 이런 곳이 겹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부동산은 알 길이 없어요. 네, 저도 잘 모르니까 두 가지 모르... 내용을 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전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고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 그 팽팽히 맞서 있다. 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워낙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펌프질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죠. 펌프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KDI가 의외네요. KDI는 나라 거 맞죠?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쁜 얘기를 썼네. 그죠? 근데 뭐 자기네가 소신이 있으니까 썼겠지만은요. 여튼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 3년 있으면 결론 나는 거죠. 네. 한쪽은 틀리면 지나고 나면 뭐 그 다 맞았다고 떠는 게 뭐 생기지만 여튼 아까 보면 그 근거는 분명히 하네. 근거 부양 인구 이런 거하고 나이대가 나오니까요. 네, 왜냐면 이제 부양 인구하고 나이대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국내 예측이 아니라 네. 일본의 과거 사례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거. 근데 그게 재밌는 건 미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역시 같은 사이클에 대한 쪽이었고 미국은 근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이민을 받죠. 이민을 조절을 해서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쪽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우리가 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쪽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자꾸 이민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계속 그걸 조절을 해 나가거든요. 이민 수를 늘렸다 줄였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리고 뭐 가장 네. 그거인 것은 장기적인 그 변수는 그거겠죠. 네. 출산율이겠죠, 뭐. 출산율인데 네. 우리는 더 갑수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뭐 상당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물론 미국도 줄어들었고요. 네. 다, 서양도 다 줄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 이따가 좀 쉬는 시간에 찾아갔고요. 그거 좀 가능하면요. 출산율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일본, 뭐 이렇게 주국가들. 그 버스레이트 찾아보면 나니까 찾아봐갖고 해봐갖고 보여드리겠고요. 2부 시간에는요. 2부 시간에 이렇게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 특히 제주도에서 네. 전기차 뭐 그 관련 엑스포하잖아요. 네네. 그 관련된 얘기 좀 사실 위주로 팩트 위주로 몇 가지 전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초대 손님이 어저께는 이분이 또 강의 때문에 저희 방송을 빠꾸냈었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워낙은 월요일 날 하신 분이죠. 윤종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11, 우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지금 없어요. 그죠? 큰 차이는 없는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회복하려나? 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네. 코스닥이 이제 많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시장에서 뭐 오후 시간에 좀 바뀐 건 좀 있어요? 특징적인 종목에서는. 네. 한일 이화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저 뭐 배당 좀 많이 한다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뭐 어저께 나온 건데 왜 오늘 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요? 아침부터 아니, 아침부터 얘기는, 찍었어요? 아니, 배당 늘린다는 얘기는 3월 4일날 나온 얘기인데. 몰라요, 라는 거. 왜 상한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 그리고 서현도는 같이 오르잖아요. 네. 한일 이화가 상한가. 이거 동쇼가 때부터 그랬어요. 동쇼가 때부터. 네,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건 대형주들. 네. 현대차가 플러스 2%. 네.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그 시총 상위 주식이라니까요? 네, 시총 상위 주 네. 삼성전자가 플러스 1.4% 그러거든요. 네.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네. 포스코 플러스 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 플러스 1%.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그렇죠. 물론 그중에서 정도. 빠진 것도 있죠. SK하이닉스 빠지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상위 시가총액 상위 주식 있죠. 10개. 네. 그걸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그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것도 있습니다.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사는 거죠. 일단. 그냥 돈이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개별 섹터 중에서는 광동제약이 지금 오늘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그러죠, 뭐야. 그, 네. 제약주, 한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미도 그렇고. 네, 제약주들이 오늘 올라요. 네,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이사네요. 네.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이사로 승진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옥션도 계속해서 신고가. 네.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 네. MPK. 네.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MPK 안 돼? 그, 개꼬라치 됐었잖아요. 아니, 또 올라오고 있어요. 또. 스물스물 밑에서. 예. 또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그니까 왜냐면, 뉴스는 계속 맨날 잘 팔린데. 네. 뉴스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미스터 피자 중국인 마케터 모집합니다. 미스터 피자 중국인 유학생 마케터 모집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뭐 그 춘절 때 뭐 그 네. 엄청나게 팔렸다는 등 맨날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이 되면 MK 트렌드, MPK 이런 거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이성훈 대표 딱 하도만 예를 들어서 MPK에 정스러워. 정들어. 미스터 피자를 왠지 사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저는 미스터 피자를 안 먹습니다. 알볼로 피자를 먹습니다. 누가 사주면 먹어? 네네. 아 저도 누가 사주면 네. 먹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적인 모습. 그래도 뭐 요즘 시장에서 이 주식 따라갈 게 없죠. 어떤 장모님 거? 주식. 아 장모님 주식. 네. 장모님이 큰 걸 하셨어. 네. 내추럴 엔도텍. 내추럴 엔도텍은 난리 났고요. 마치 앞서도 얘기했지만 독일 주식. 닥스 네. 닥스 지수 같이 올라가고 있는 독일 주식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샘. 저는 한샘 같은 게 잘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의외로 한샘이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한샘이 초대형 매장들 많이 지었다며? 네. 그 생활용품 낙파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리틀 이케아 같이 했다며? 네? 그랬고, 잠실도 엄청 크다 그러대, 이게요? 네. 그래서 뭐 6개층, 7개층이 다 한샘이라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샘이 하여튼 얘기를, 그러니까 아주 꾸준히 올라가는 게 한샘이 되겠고요. 제 화면 잠깐 잡으세요. 아까 일부 시간에 얘기하던 건 잠깐 더 얘기하는데, 제가 놀면 뭐합니까? 전 신내생에 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찾았어요. 출생률. 출생률. 그래서 화면. 존경하는 피디님,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네, 잡아주세요. 피디님 잡으셨는데요. 네. 이거는 유엔 자료입니다, 유엔. 네. 예? 유엔 자료. 언제 기준이야? 아,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 2012년이네요. 2012년이 되겠고요. 이거는 기준이 1000명당 출생률. 1000명당 출생률인데요. 우리나라가요, 전 최저 순위 났더니요, 쪽팔린다 그런 거렇지만 12위로 했네요. 그래서 1000명당 10명. 그래서 제일 낮은 게요, 보세요. 일본. 독일, 이게 8명, 뭐, 소수점이니까 발언을 했겠죠. 포르투갈,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게보, 그 발음이 안 돼. 이태리, 그리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안도라는 처음으로. 여기 나라한테 우리가 져갖고 10명. 예, 그, 1000명당 10명이 되겠고요. 딱 보니까 부동산 잘난다면 여기서 좀 잘 살면서 인구가 많이 나는 데를 사야겠네. 딱 느낌이. 근데 쭉 내려보면요. 아, 1000명도 50명 나는 나라 되면 아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제, 제일 상대적으로 유엔 기준인데요. 나이지리아, 1000명당 50명. 말리 있죠, 말리. 차드, 이거, 브런디, 앙골라, 소말리아, 우간다 이런 데 40명, 50명. 근데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요. 그죠? 여기서 잘 사는 나라가 혹시라도 있으면, 거기서 부동산 관련 연사하겠는데, 아프가니스탄도 38명이라. 우리나라보다 이런 나라 30명, 우리나라 3배 이상의 출생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명 날 때 거기 쉽게 얘기해서 4명 난다는 거죠. 물론 통계가 맞진 않아요. 제 통계가 맞죠. 왜냐면. 최근에, 예. 네. 보게 되면은 이제 2014년도. 네. 그 미국 중앙정보국자 조례. 뭐 연합뉴스 자료인데. 네. 우리나라가 한 여성이 평균. 네. 자, 평생 낳을 것으로 이제 출생되는 예상치에 네.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한국이 1.25명, 니제르는 7명. 나이제르. 네. 아까 얘기한 나이제르야. 네. 아까 50명. 말리, 브룬디. 여섯. 아까 맞죠? 똑같죠? 그렇죠. 네. 똑같죠? 네. 똑같은 지표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평생 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이 지금 2명 가까이 되나요? 아, 그래? 아까 여기가 1.4명이던데? 14명. 네. 네. 1000명에 14명. 미국이 2명.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좀 많이 저조하다. 그러니까 2명도 20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미국도 네. 예전에 보면 1960년대 3.5명 가구당 평균은 3.4명, 4명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푸어잖아. 결혼하면은 웨딩 푸어. 그 다음에 집 사면 하우스 푸어.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교육하면은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뭐 에듀 푸어. 뭐만 하면 푸어예요. 네. 푸어가 아닌 게 없어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창업하면은 또, 그 뭐야, 스타, 그 창업 푸어. 그래갖고, 네. 뭐만 하면 푸어가 되기 때문에 애 낳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푸어 공화국이네? 그 하나는 어떻게 되는데, 네. 둘은 정 둘 이상 연습하는 거지. 리얼 인터뷰 네.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승원 대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학부형이 되셨습니다. 학부형 되셨는데 학부형이 된 느낌이 어때요? 에듀퓨어가 되는 거예요? 에듀퓨어? 에듀퓨어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나마 와이프가 가정주부인데 버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학원도 보내? 이걸 학원도 보내죠. 여러 개? 그러니까 공부는 안 시키는데. 네. 공부는 안 시키는데 네. 하고 싶다는 게 맨날 뭐 창의 로봇 이런 네. 거, 창의 로봇. 마술, 뭐 방과후 학습으로 네. 마술. 학교에서 하는 거? 예. 네. 그건 돈 별로 안 내잖아, 학교에서 하는 건. 그것도 세 달치 한 번에 내니까. 그러니까 그게 7, 싼 8만 원 아니야? 아니, 싼 것도 있고 네. 7, 8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짜리도 있고. 어, 그래요? 네. 창의 과학은 비쌀 것 같은데? 창의는 한 15만 원 하는 거. 재료가 들어가니까? 재료가 들어가. 아, 그 아. 세트가 들어가니까 축구, 네. 창의 로봇. 네. 그다음에 수영은 따로 하거든요, 아예. 네. 수영은 따로 하고 네. 그다음에 마술, 그다음에 네. 큐브. 그다음에 큐브? 아, 이거? 네, 놀이하는 것도 배워. 큐브 학원 있어? 큐브도 배워요. 빨리 학교 20초 했고. 마술도 배우고, 창의 로봇 조립하는 거. 이제 배우고. 큐브도 배우면 이제 이것도 있죠. 요요도 하겠네? 요요는 없었어요, 과정에. 아. 요요 과정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근데 둘째 놈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에. 둘째 많이, 가셔야죠. 많이 드는 거죠. 네. 네. 많이 아, 드는. 그래요. 영어학원 아니라 중국어학원 안 다녀? 중국어는 네. 지금 하고 싶지 않대요. 아, 본인이? 네, 본인이 지금 하고 싶지 않대요. 아, 영어학원은? 마법 천자문만 본대요. 영어학원은? 영어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그래요? 네,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아, 학교 방과후성 없어? 아, 저는 무조건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학년 나이 때까지는, 나오네? 초등학교? 네. 네.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놀아라. 초등학교? 네. 무조건 놀리려고. 아, 네. 놀리세요? 네. 그런 자세로 네.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타겐토크 코너입니다. 우리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스타겐토크 네. 코너. 어제도 이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어저께 외부 강의, 네. 그것도 서강대 강의, 네. 서강대 네, 강의. 네. 윤 교수. 네. 이제 윤 교수. 윤 교수님. 윤 교수님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 교수님. 네. 어떻게 강의는 근데 또 취소됐다며요? 대통령의 무교에서 강의가 왜 취소가 돼요? 네. 저를, 제 강의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했어요 또? 아, 어제, 그. 아, 시간대만? 아, 시간대만 좀 변경이 된 거죠? 무슨 과정에서? 원래, 그, 한 12시에서 1시 네. 반까지 강의하기로 네. 했었는데, 네. 예, 시간이 변경이 돼서 3시에서 4시 반까지, 네. 이렇게 강의를 했죠, 서강대에서. 예,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네. 이제 투자, 그 과목 중에서 이제 경상계열 학생들은, 네.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네. 예, 이 투자론 과목, 그래서 뭐 이제 주로 뭐 피터 린치라든지 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네.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네. 네. 어떤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네. 그런 거 네.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론이 궁금해. 저는 네. 그런 이론적인 거는 네. 아, 뭐 물론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네. 실전 매매에서는 그렇게 활용도는 없다. 예. 별로. 예. 예. 아, 정규 강의에서 예. 강의를 간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투자론에서. 어떻게? 아, 투자론에 예. 그 이제 예, 주식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이제 모의 투자를 하는 네.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네. 그룹을 짜서 한 네다섯 명이 그룹을 짜서 한 조씩 네. 모의 투자를 이제 그렇죠. 많이들 합니다. 하죠. 많이들 하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학점을 매기는 거죠, 또. 아, 그렇죠. 그럼 예. 게임 시뮬레이션 많이 있어요. 예, 모의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주식의 네. 주자도 모르는 학생들이 네. 감이 없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 어떤 이제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네. 이해를 제가 네. 이제 넓혀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대학교에서? 아, 뜨거운 반응입니다. 뜨거운 반응? 네, 작년도에 제가 중앙대에서 했었거든요. 네. 중앙대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 뒤로 그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네. 봄에는 이제 네. 신학기잖아요. 네, 네. 아, 아주 많은 대학들이 네. 강의 요청이 아, 교수님,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자리. 소개? 네. 소개는 네. 그 좋은 거는 저 혼자 먹어야죠. 그거 알아요? 네. 이거 이성훈 대표. 네네. 윤정미 전문가의 실상을 한번 보여주자 오늘. 네네. 농담이고요. 전문가님. 네.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좀 많이 쉬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이 쉬고 있는데요. 네. 아니 뭐 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이격 조정으로 네.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네. 이거 네. 일단 오늘은요. 네. 코스닥 시장이 저점 찍었어요. 네. 문제는 오후장에 얼마만큼의 반등을 주느냐 하는 싸움인데 그 강한 반등 이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일단 종가 620 위에서만 마감해주면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데 문제는 내일이에요. 내일장에서 코스닥장이 이게 반등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네. 또 한번 이제 휘청거리면서 지수 21선 깨뜨리고 21선 깨지면 뭐 나옵니까?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 훅 쏟아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신용 물량들. 신용 물량들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일장 반등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기관 쪽 애들이 네.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요.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는 2000포인트 내외 수준에서는 일단 팔고 보자 하는 네.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서부터 좀 매도를 이 주식을 이제 계속 내다파는 그런 펀드들도 꽤 있고 자문사들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0 안착은 좀 이 만기일이 지나야지 되지 않겠느냐. 네. 그 부분과 맞물리면서 기관 쪽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2000 언저리에서 이제 좀 축소하는 그런 네.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코스닥의 중소형주까지 같이 네. 좀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인데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실적 좋은 놈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갈 놈은 계속 가요. 그래서 네.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네.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 다만 저점이 어디가 저점이 될 거냐 네. 이 지수 21선이 코스닥 저점이 될 거냐 아니면 21선 깨뜨리면은 600포인트 구간까지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이 저점이 될 거냐 하는 네. 그 싸움인 건데 네. 일단 뭐 한 이틀 정도는 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그 우리 방 이제 회원분들 네네. 네네. 신규로 매수는 안 하고 있고요. 주력주를 좀 하나 어제 이제 교체를 했고 네. 제가 강의 나가기 전에 교체를 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새로운 주력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좀 소폭 재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지금 보면 주력주도 좀 개편했다 얘기하면 예전에 보면 네. 주력주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했던 것도 보면 이제 저런 거죠. 하나는 그 사물 인터넷 쪽에 하나 있고요. 인증 관련된 기업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항공주, 항공 부품에서 네. 아스트 이런 것도 그런데 요즘 그런 것들 쉬는 것들도 꽤 있죠. 다 쉬고 있어요. 아스트도 많이 쉬죠. 아스트? 네. 3일 동안 빠지고 나서 네. 오늘 다시 오늘 약 좀 올리자고. 너무 궁금한 장이 있어. 14,000원 네. 회복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아스트의 경우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달에 15,000원에 한 3분의 2 정도를 정리를 하고 네. 다시 그 14,000원 초반권에 다시 이제 수량을 다시요. 채웠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날에 훅훅 밀려버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에 네. 이거 주가 이제 급락 나올 때 네. 저점이 13,450원이었는데 네. 13,600원에 그냥 네. 더 사시라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 상태로 그대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 뭐 그 어떤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내용도 없어요. 네. 그냥 한 두 줄짜리 보고서 딸랑 나왔는데 보고서도 아니지 그건 커넥트지 네. 그냥 국내 항공 업체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카이하고 아스트하고 요 두 개 네. 항공 제작 업체죠. 네네. 이 업체들이 해외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 네. 축소해야 된다. 뜬금없이. 예. 네. 네. 그냥 그 말밖에 없어요. 예. 네. 이유도 없고. 예. 네. 네. 그러고서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우리나라의 항공 그 제작 그 업계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태동기예요. 그렇죠. 지금 급성장하는 국면이고 네. 해외 뭐 이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은 이 어떤 이제 태동기가 아니라 네. 업종 자체가 일종의 성숙기인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주가의 어떤 탄력도라든지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상한 보고서 나와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네. 이 아스트는 뭐 흔들림 없이 네. 계속 네. 끌고 가는 그런 네. 용도의 주식인 거고 제가 네. 바꾼 거는 네. DTNC예요. 네. 이 DTNC가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내용상의 어떤 이제 하자 요인 전혀 없습니다. 네.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있고 네. 실적 호전으로 계속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 하나 가지고 주가가 모든 게 대변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수급이 좀 순간적으로 깨져버렸어요.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어제 그 오전장에 네네. DTNC를 좀 정리하고 다른 주력주로 좀 가시자. DTNC 정리 조금 예. 하고. 예. 다른 주력주는 지금 공개 안 합니다. 예. 공개할 수 없는 그 주식인 거고. 네. 그 주식에서 DTNC보다 훨씬 탄력 있게 빠른 네. 시일 안에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 네. 하면서 이제 교체를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 회원분들이 이게 이제 주력주로 끌고 가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주력주들의 성공 확률이 100%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들고 있으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이제 팔지 않으신 네. 못 파신 네. 그런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그렇죠. 예. 아쉬움 남은 거 믿도 상위적으로 믿는 거지.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라도 예. 제가 예. DTNC는 이제 교체를 하기는 했지만 네. 계속 예. 팔로우 최후의 한 주가 매도 되는 순간까지는 네. 계속 제가 이제 종목 그 관심창에다 놓고 네. 좀 리딩을 네. 해 드리겠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네. DTNC 다시 네. 매수 타이밍이 됐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나면 또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임시필명 1373군님 딱 말씀하신 거를 미리 답을 해주셨어요. DTNC 네. 대응자를 부탁드렸는데요. 앞서 그 윤종빈 전문가가 얘기한 것 중에 또 이성원 대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스닥 신용 얘기했잖아요. 네. 요즘 그쪽 상황이 어때요? 코스닥 신용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뭐 계속해서 거래소보다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네. 뭐 코스닥 신용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 이렇게 변동성이 네. 계속 되게 되면 네. 신용 물량에 의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용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준에 대한 쪽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격 조절이라면 네. 아직까지 뭐 신용에 의한 변동성이 나올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좀 예. 네. 네. 그 DTNC 그 전략 어떤 분이 올리셨다고 네. 하셨죠? 네. DTNC 오늘이 저점이에요. 네. 예,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급격한 반등 뭐 이제 이전에 네. 쭉 끌어올렸었던 이런 흐름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그 이번 달 후반 정도 가야지 네. 다시 탄력이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일단은 오늘 저점 찍었으니까 네. 안심하시고 들고 네. 가시면 돼요. 코스피처는 어떻게 보세요? 지수 예, 2000포인트에서 지금 하고 왔다 갔다 지금 1990 조금 하회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요? 네. 코스피 뭐 나쁠 거 없죠. 네. 예. 나쁠 거 없는데 네.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선물 가지고 계속 이제 지수 장난질을 해대니까 네네. 그게 아주 이제 짜증나는 그런 대목인 그 상황인 건데 네. 지금 환율이 너무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예,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 주식을 살 메리트를 지금 네.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네. 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파생 가지고 장난질을 네. 친다. 그런데 네. 확연하게 어떤 아래쪽의 포지션을 잡아나가지는 안을 태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거 내일장까지도 좀 흔들릴 수는 있겠는데 네. 내일장에서는 좀 저점 만들지 않겠는가 싶고요. 네. 의외로 네. 만기일에 네.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네. 만기일에는 그냥 소폭 상승 네.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만기 뭔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네. 누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네. 환율이 뭐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는 말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환율이. 네네. 그럼 거기다 대고서 우리가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네네. 이게 더 심각하게 더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환율 변동폭이. 그렇죠. 변동 폭커지기는 할 텐데. 근데 글쎄요. 지금 환율 급등 나오는 게 물론 이제 달러 강세 그것 때문이기는 하겠지만은 네. 금리나 기대감도 현재 원달러 환율 급등에 어느 정도 좀 포함돼 있지 않느냐 싶어요. 네네. 그리고 금리나 딱 단행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향후에는 금리나 없다. 네. 오히려 금리나 때리면은 환율 다시 빠질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 그 요즘 아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주식 위주로 약간 AS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살짝 요즘 관심 좀 뭐 있는지 하나 좀 풀어 주셔야죠, 그래도. 제가 풀어 드릴 수 있는 종목 딱 한 종목이에요. 귀 좀 끄시네 또. 예. 초기 사례 있는 분이니. 아, 정말 그놈의 촉 때문에 아주. 예. 예. 요 며칠 고생하고 있습니다. 촉 때문에. 윤촉. 촉이 약간 무뎌졌는데 네. 다시 지금 갈고 있어요. 무뎌든 좀 무뎌든 좀 촉에 대한 관심은 뭐야? 네. 신세계 푸드예요? 예? 아, 신세계 푸드. 신세계 푸드? 네. 야, 이거 의외네. 신세계 푸드가 이승원 대표가 네. 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뭔가 아는 것 같네. 네. 뭐 하세요? 아, 신세계 푸드 내용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가 네. 이거 여기 들어온 데 까먹어서 내가 지금. 네. 근데 들었었어 최근에. 데블스 도어. 예. 예. 올반. 네. 예, 이거는 신세계 푸드 한 기업만 놓고 봐야 되는 주식이 아니고요. 네. 신세계라는 그룹의 향후 전략적인 청사진. 또 뭐 유기농 관련해서 뭐 한다고 같은 거 놓고 같이 봐야지 됩니다. 유기농. 그거는 신세계 네. 푸드가 그냥 네. 그 해나가는 하나의 좀 그 신종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좀 크게 봐요, 크게. 크게. 왜냐면 듣고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많이 올랐네. 이러고서. 좀 크게 봐요. 관심이 없었거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신세계 그룹이, 네. 신세계 네. 그룹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사업이 네. 백화점. 신세계 네. 백화점. 네. 네. 난 벤츠밖에 생각 안 나, 벤츠. 벤츠. 이마트 할인점. 비싼 벤츠 사서 혼자 타고 다녔다, 그거. 네. 누가요? 정영진 부회장인가, 그죠? 정영진 부회장. 네. 아, 아니야? 네. 잘 나가는 사람이 벤츠 타면 좀. 그래도 성수동 네. 이마트는 물건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저는 성수동으로 가요. 폴라이트 버스 타고 혼자 타고 다녔다 그거 아니야? 네, 네. 그 친구 아니야? 네네.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푸드.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할 일이에요? 아니 난 그런 기억날 뿐인데 뭐. 네. 아 저도 잘 나가면 벤츠 살 거예요. 아니 벤츠 버스 타고 혼자 그 저기 그 타고 다녔다고 그래서 문제된 거잖아. 그 저기 그 전용 도로에. 아 전용 도로에? 네. 네. 그건 요거도 요그런 몸을 치시지. 나 그 얘기 했을 뿐인데 고속 그거를 갖다가 이제 원래 8인승 이상이 되잖아요. 아, 그걸 갖다가 이제 가볍게 개조를 해갖고 네. 그 사람 차가 유명한 차 있잖아요. 벤츠 뭐 스프린트. 버스. 스프린트지 네. 뭐지. 네. 그랬구나. 네. 어쨌든 그건 뭐 논 외고. 아 논 외고. 예. 얘기해봐요. 신세계 그룹이 네. 지금 성장이 막혀 있어요. 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크게 알고 있는 사람은 신세계 핵심 그 저기 최대 주주들이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예. 뭔가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얼토당토하는 쪽에서 이 신성장 사업을 발굴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얘들이 지금 이제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네. 국내 그 유통 네. 꽉 잡고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네. 죄다 지금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그냥 그 신세계 백화점만 짓는다든가 네. 이마트만 짓는다든가 네. 그런 식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죠. 네. 일종의 네. 그 이제 복합 그 몰 속에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쪽을 이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이 신세계 건설 한번 보세요. 신세계 네. 건설이 예 다른 건설주들 그 고전할 때 네. 얘 혼자서 얘 보세요. 얘 날아갔어요. 네. 예. 이게 날아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신세계 건설은 뭐 소형 건설사죠. 그렇죠. 그런데 신세계 그룹에서 신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복합 쇼핑몰을 이제 짓는다. 네. 그럼 그걸 누가 짓느냐고요. 신세계 신세계 건설이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어떤 이제 매출처가 딱 있는데 그쪽에서 수주 물량이 급격하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제 건물 짓고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그거만 가지고 그게 될 수 있겠냐고요. 네. 복합인데. 네.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을 다 아울러야지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얘들이 딱 초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네. 외식 사업입니다. 네. 신세계가 외식 사업인데 그 외식 사업에 어떤 일종의 그 전초기지 역할을 어떤 회사가 하느냐? 바로 신세계 푸드가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네. 벤츠 네. 네. 정용진 부회장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네. 작년에 반포에 데블스도어라고 가보셨어요? 아니 데블스도어? 처음 들어보시는 반포 반포까지 안 가봐요. 네. 네. 반포까지 안 가. 그 못 막혀. 수제백주 집을 네. 굉장히 큰 규모로 반포에다가 이제 그 설립을 했고 네. 그게 이제 1호점입니다. 네. 올해 이제 2호점, 3호점 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해나가게 될 테고 네. 하루 평균 그 출입자 수가 네. 그 뭐 이제 고객 수가 네. 500명, 600명 한다죠? 어마어마합니다. 가게 안에 500명, 600명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야, 신세계 부두에서. 아, 보니까. 가게를 좀 보니까,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아, 여기까지 네. 들어야겠는데, 이게 다가 네. 아니네. 다가 아니네. 그거가 아니라, 네. 진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네.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거하고, 네. 두 번째로 올반이라고, 한식 네. 뷔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스크림 사업 쪽으로도 지금, 이 신세계 푸드가 진출을 했고, 정윤진 부회장이, 네. 여러 이제 외식 사업들을 네. 쫙 이제 네. 펼쳐 나갑니다. 네. 그런 모든 외식 사업들이 네. 이 신세계에서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복합 쇼핑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일종의 이제 타운을 건설을 합니다. 네. 이 어떤 이제 한 그 권역을 네. 신세계의 어떤 이제 네. 외식 관련된 타운으로 이제 조성을 네. 해 나가는데 네. 그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또 들어야 될 것 말씀하셨던 네, 네.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얘가 갈 수밖에 없는 저 이유가. 찾아보고 봤는데 이게 이거잖아요. 저는 장담하는데 이게 이것만이 재료가 아니고 또 다른 재료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갖고는 주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뭔가 저 표정이 있어. 저 음흉한 윤정빈의 저 그거를 듣고 다음 주에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가지고도 가요. 충분히 가요. 가요.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제 느낌이 잘 모르겠지. 안 가봐도 모르겠지만 이거 CJ몰 같은 거 있잖아요. CJ 같은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CJ몰 하는 데 가면 전부 다 CJ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그냥 신대에서 새로 시작한 거고 CJ에서 무슨 계절밥상이나 모습이 엄청 인기 끄는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자기네도 한다는 건데 일단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네.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